오늘 읽었던 창세기 27장의 내용은요, 이삭이 에서에게 들에 가서 사냥을 해와서 너가 나에게 내가 좋아하는 별미를 만들어 오면 에서에게 축복을 해주겠다라는 내용으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에서가 들에 나가서 사냥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이야기를 옆에 있던 아내 리브가가 듣는 것입니다. 리브가 이것을 듣고는 자신이 사랑하는 아들 야곱에게 그것을 설명을 하고는 야, 너가 대신 형 대신 들어가서 팔에 털을 붙이고 그 양을 잡아서 아버지에게 별미를 만들어 그 축복을 받아내야 돼 라고 종용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는 야곱이 어머니의 말을 듣고 이삭에게 들어가서 그 거짓으로 그러한 장면들을 연출해서 아버지에게 있는 그 축복권을 빼앗아가는 장면이, 그리고 에서가 돌아와서는 이것으로 말미암아 분개하며 울부짖는 모습이 오늘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한번 들여다볼 때 여러분들이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요,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을 속여서 형에게 갈취한 그 축복이 과연 효력이 있는가라는 질문을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잘 생각해 보세요. 야곱은 물론 하나님께 좋은 축복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 축복은 정당한 방법이 아니에요. 이것은 갈취한 것이고 거짓으로 한 것이고 사기를 쳐서 이것을 갈취해낸 그러한 축복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축복이 효력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또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한 가지 더 생각해야 될 건 뭐냐면요, 단순히 그러한 것을 현안적으로 보기보다는 이 축복에 대해서 이 축복의 정체가 무엇인가를 한번 먼저 따져보아야만 우리가 이 축복의 효력이 있냐 없냐를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야곱에게 이 한 축복의 정체가 무엇인가를 먼저 살펴보자면요, 이삭이 야곱에게 한 축복은 단순히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게 될 것을 빌어주는 축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살펴보겠지만요, 오늘 이삭이 야곱에게 해준 그 축복은 물질의 축복, 번영의 축복, 이 땅에서 네가 잘 될 거야 라는 일반적인 축복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 있는 제목처럼 이 이삭이 야곱에게 해준 축복은 언약의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이 언약 가운데에서 흘러내려오는 축복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에서가 그 축복을 받는다고 해서 이 축복이 쟁취되는 것도 아니고 또 야곱이 이것을 받지 못한다고 해서 이 축복이 야곱에게서 사라지는 그러한 개념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요, 이삭이 오늘 야곱에게 흘려보냈던 이 축복은요, 하나님이 창조 때부터 계속 흘려보내오고 있는 그 언약 가운데 있는 축복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의해 나타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야곱이나 에서가 받고 안 받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들이 그 축복이 이어지고 이어지지 않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래서 무조건 누구에게 흘러가는 것입니까? 야곱에게 흘러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비록 야곱이 여기서 사기를 치고 거짓말을 하고 옳지 않은 방법으로 행동했지만 어차피 이 복은 야곱에게 흘러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행하심의 가운데 나타나는 그러한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 언약의 축복은 야곱이 그의 아비와 형을 속여서 갈취했다고 해서 무효가 되는 그런 성질의 개념이 아니라는 것이죠. 물론 야곱은 정당한 방법으로 이것을 취하지 못했습니다. 거짓말을 했고요, 사기를 쳤고요, 그리고 옳지 못한 행동을 했습니다. 이것은 정죄받아 마땅한 일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이 언약은 야곱에게로 흘러갈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창세기 25장 23절에 있는, 우리가 살펴봤잖아요,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라는 이 말씀대로 에서가 아니라 야곱에게 흘러가는 그러한 흐름 가운데에서 나타나는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은 효력이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이것은 무조건 효력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떠한 방법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그 가운데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물론 야곱은 잘못했어요. 두 번째로 또 이런 질문을 또 우리가 해봐야 돼요. 야곱이 받게 된 언약의 축복의 내용은 무엇인가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가운데에서 이 야곱이 이삭에게 받았던 이 언약의 축복의 내용이 어떤 내용인가라는 것이죠. 말씀 한번 찾아볼게요. 창세기 27장 27절에서 29절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맞추니 아버지가 그의 옷의 향취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복주신 밭의 향취로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보통 이 구절은 우리가 이삭의 축복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이삭이 이 땅의 좋은 것들을 그 아들인 야곱에게 흘려보내서 기도해 주었다라고 일반적으로 이해하고 그렇게 설교를 하고 설명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분명히 알아야 돼요. 오늘 이 말씀은요. 단순히 그 이삭이 아들 야곱에게 좋은 것을 주기 위해서 기도한 내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구절의 말씀을 우리가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야곱은 그의 평생에 이 구절에 있는 축복대로 한 번도 살지 못했어요. 여러분 그것을 아셔야 돼요. 이삭이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했던 이 27절부터 29절에 있는 내용을 이 아들 야곱은 살아가지 못했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축복의 정체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28절 한번 보세요. 28절 이런 말씀이 있죠. 중간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으로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주기를 원하신다라고 했는데 야곱의 말년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흉년을 경험해요. 야곱 또한 흉년을 경험한다고요. 아브라함처럼 이삭처럼. 그리고 그가 약속한 땅 그 가나안을 저버리게 되죠. 왜요? 그 땅이 흉년이기 때문에 그 아들 요셉이 있는 그 애굽으로 기어들어가는 모습이 보입니다. 여러분 여기 있는 말씀과 같지가 않아요.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으로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그럼 경험하지 못했다고요. 또 하나 29절 볼게요. 2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이 축복을 야곱이 경험했나요? 야곱의 평생에 만민이 자기를 섬기고 열국이 자기에게 굴복하는 경험을 한 적이 없어요. 오히려 그는 아들 요셉을 잃어버리고 그 요셉을 나중에 찾게 돼서 그는 오히려 애굽을 섬기며 애굽으로 기어들어가는 모습을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만민이 섬기고 열국이 굴복하는 것을 그는 그의 평생에 한 번도 본 적이 없다고요. 이 축복은 단순히 이삭이 야곱에게 너 잘 될 것이야. 너 앞으로 잘 살 것이야. 너 앞으로 참 많은 것을 누리며 이 땅에서 풍성하게 살 것이야. 아버지가 아들에게 해주는 그런 축복이 아니라고요. 이 축복은 뭐라고요? 언약의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보길 원해요. 그래서 27절 한번 보세요. 내 아들의 향치는 여호와께서 복주신 밭의 향치로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자, 이 말씀을 원어로 보니까요. 이 말의 원어는 이런 뜻입니다. 여호와께서 축복하신 그 밭에서 나는 향치로다라는 거예요. 다시 설명드릴게요. 이 말은 여호와께서 축복하신 그 밭에서 나는 향취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 그리고 야곱에게 흘러가는 그 하나님의 언약이 설명하고 있는 그 축복의 땅은 어디입니까? 가나안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그것을 상징하는 거죠. 그 가나안 땅에서 나는 그 밭의 향취가 너에게 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 개념을 여러분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28절을 보세요. 이런 말씀이 있죠.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요. 이것은 이 유목민으로 살아가는 야곱과는 적절치 않는 그런 표현인 거죠. 야곱은 유목민이에요. 평생을 유목민으로 살았어요. 그런데 농사를 짓지 않는다고요. 그런데 그에게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 풍성한 곡식, 포도주가 그런 상관이 없다고요. 그하고는. 그런데 왜 이런 것을 하는 걸까요? 앞으로 야곱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그 후손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러한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과 풍성한 곡식과 그 포도주를 누리게 될 것을 설명하고 있는 내용인 거죠. 여러분 잘 개념을 잡으세요. 그리고 29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말씀드렸잖아요. 역사적으로 야곱은 한 번도 이것을 경험한 적이 없었다고요. 이삭 또한 마찬가지라고요. 오히려 야곱이 애굽으로 들어가서 애굽이 주는 풍요를 그는 그것으로 기거하며 거기에서 주는 풍요를 먹고 살았다고요. 그러면 이 이삭의 축복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자, 결론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이삭의 축복은 메시아 예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 여기에 담겨있다는 거죠. 앞으로 야곱의 혈통으로 말미암아 그 자손, 그 메시아가 올 텐데 그 메시아를 통해서 만민, 이스라엘로 대변되는 만민, 그 이스라엘은 나중에 누구로 상징되는 것입니까? 신약에 와서? 교회, 성도로 상징되는 것이죠. 그 만민과 교회가 그로 말미암아 그것을 섬기고 그 메시아 앞에 굴복할 것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보면 맨 뒤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너를 저주하는 자를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단순히 이 말은 야곱을 저주하는 자가 야곱의 그 이름을 저주했기 때문에 저주를 받고 야곱을 축복하는 자가 야곱의 이름을 축복했기 때문에 복을 받는다 그런 단순한 뜻이 아니에요. 여기에는 메시아 예언의 뜻이 담겨 있는 거죠. 즉 야곱의 혈통으로 말미암아 오는 그 자손, 그 메시아를 믿는 자들, 그들이 어떤 사람들이죠? 복된 자라는 거예요. 그들이 그 야곱의 혈통 안에 있는 복스러운 자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그 복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복을 누리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야곱의 혈통 가운데 있는 그 복을 누리지 못하는 자들,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랍니까? 저주를 받는다는 것이죠. 왜요? 구원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메시아 예언이 이 속에 들어가 있어서 복과 저주를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제가 오늘 이것을 증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창세기를 쭉 살펴봤는데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이 복이 나오는 단어를 살펴보면서요, 이게 어떻게 똑같은지를 여러분들과 함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창세기 3장 15절부터 한번 훑어볼게요. 3장 15절 한번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의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자, 이것을 원시 복음, 최초의 복음이라 말씀드렸죠. 그래서 여기 나오는 여자의 후손, 이것은 우리가 그 히브리어로는 제라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씨, 후손 또는 자손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요. 근데 말씀해 보니까 여자의 후손과 그 뱀의 후손이 원수가 된다는 거예요. 그 여자의 후손은 어떻게 한다고요? 뱀의 후손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저를 보세요 이제.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뱀, 사탄이잖아요.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제라, 씨, 자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뱀의 후손이 발꿈치를 상한다. 그게 무슨 말일까요? 십자가 사건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뱀의 후손은 그 사망의 권세를 가지고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그 사망에 빠뜨리려고 하는 그러한 권세로 예수님을 물어버리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이 예수님을 완전히 죽여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잠깐의 상함이라는 거죠. 십자가의 죽으심 사건처럼. 그래서 예수님은 그 십자가 죽으심으로 죽었는 줄 알았는데 죽는 게 아니라 그 사단이 가지고 있는 그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는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나와서 오히려 그 사건이, 그 깨물어버린 그 사건이 사단의 머리가 깨지는 사건이 된다고요. 사단은 그때부터 그의 사망의 권세가 깨져서 이 땅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언약의 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그들을 한 명도 사망으로 이끌어갈 수가 없게 된다고요. 그래서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동참함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복을 누리고 천국을 누리고 하나님을 경험하며 새하늘과 새 땅까지 나아가게 된다고요. 이게 오늘 복음이 담고 있는 그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자, 창세기 12장 2절 한번 보세요. 창세기 12장 2절 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단순히 이것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 주신 그냥 일반적인 축복이다, 그가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고 정말 부자가 되고 오래 살고 그런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성경을 절대 이해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그의 생전에 12절에 있는 말씀처럼 큰 민족을 이루는 경험을 하지 못했어요, 여러분. 이 축복이 그냥 평범한 그런 일반적인 축복의 말씀이라면 아브라함은 이 축복을 살지 못했어요. 그는 한 번도 큰 민족을 이루는 것을 경험하지 못했어요. 그는 소수민족으로 일개 족장으로 살아갔다고요. 큰 민족이 될 수 없었다고요. 뭘 얘기하는 것입니까? 앞으로 아브라함으로 통해서 자손, 후손이 나올 건데 그 자손, 그 후손은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며 그리고 가나안에 들어갈 것이며 그것은 결과론적으로 성도와 교회를 얘기하는 것이며 새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가는 것을 예표하는 일이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복음의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그 복음이 담겨져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복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그 복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함께 이 땅을 살아가며 그 영광의 복을 누리며 살게 될 것을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복이 어떤 복이죠? 메시아로 말미암는 복,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복. 그래서 3절에서 이런 말씀하고 있는 거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이삭과 똑같은 얘기하잖아요. 야곱이 받은 축복과 똑같은 얘기하잖아요. 이게 계속 흘러가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 나왔던 그 메시아의 십자가로 말미암는 그 축복. 그래서 사단의 권세에 깨어지지 아니하고 사단의 권세로 말미암아 그 상함을 입지 아니하고 이 땅에서 주님과 함께 그 영생함을 누리며 천국까지 들어가게 되는 그 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아브라함에게 흘러가고 야곱에게 흘러가고 이삭에게 흘러가고 있는 거죠. 그 축복이. 창세기 15장 5절 한번 보세요. 제가 이제 하나님께서 창세기에서 복을 설명하는 장면만 좀 찾아가면서 읽고 있습니다. 창세기 15장 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되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여기서 보니까 우리가 이해 안 되는 장면이 여기 나온다고요. 어떤 장면이죠? 하나님께서 하늘의 뭇별을 보여주시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얘기하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복의 실체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복의 실체가 뭐죠? 자손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 2절 3절에서 했던 그 복의 실체는 자손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법적으로 맞지 않는 그 경우가 있다고요. 뭐라고요? 하늘의 수많은 뭇별, 이 복수라는 단체와 내 자손, 이 자손이라는 단어가 뭘로 기록되어 있다고요? 단수로 기록되어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것은 무별이라면 복수로 기록해야 되는데 단수로 기록되고 이게 문법적으로 어긋나 있다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한 구절이 있죠. 갈라디아서 3장 16절 찾아보세요. 갈라디아서 3장 1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장 16절 시작.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여러분 이해되시죠? 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는지. 그 수많은 묵별들은 복수로 기록되어야 되는데 왜 복수로 기록하지 않고 단수인 자손으로 기록되냐. 그 단수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수많은 묵별은 뭐고 단수인 예수 그리스도는 뭐죠 여러분? 이게 연합의 개념을 설명하는 거라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교회에 나오면 우리는 하나 되었습니다. 우리는 사랑의 띠로 하나 되었습니다. 찬양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 될 수 있나요? 우린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단수 안에서 연합되어서 수많은 묵별로 존재하는 단수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거죠. 인 크라이스트에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형제요 자매요 하나가 되었다라고 이해하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지체의 개념이 사도 바울이 설명하고 있는 거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하나로 존재하는 거죠. 그러나 수많은 묵별들로 교회, 성도, 그 이스라엘로 이 땅 가운데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창세기 15장 가보세요. 창세기 15장 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창세기 15장 5절에서 내가 너에게 자손을 주고 또 그에게 너에게 땅을 주겠다라고 얘기하니까 아브라함이 함께 얘기하는 거죠. 내가 이 땅을 받을지를 하나님께 이 복을 받을지를 내가 무엇으로 알 수 있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는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그 횃불 언약을 하시는 것입니다. 횃불 언약의 내용이 뭐죠? 재물을 가르고 그 재물을 가를 때 양쪽에 있고 가운데 피를 뿌리고 나서 거기에는 재물을 갈랐던 그 언약을 맺는 당사자 두 사람이 같이 왔다 갔다 했는데 하나님만 왔다 갔다 했다고요. 이 말이 갖고 있는 뜻이 무엇입니까? 이것은 바로 하나님인 내가 이것을 반드시 이루겠다라는 것입니다. 너에게 땅을 줄 것이고 너에게 복을 줄 것이고 내가 너의 민족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묵별들로 말미암아 자손을 얻게 할 거야. 그것을 이루시겠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하나님이 홀로 왔다 갔다 했다는 것은 그게 무슨 뜻이냐면 내가 바로 이러한 재물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너를 이렇게 이끌어주겠다라는 거예요. 이 십자가를 예표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것을 횃불 언약을 설명하시면서 창세기 15장 13절 16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3,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갈 장사가 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설명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앞으로 아브라함 너의 후손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란 민족이 생기된데 그 민족이 애굽으로 들어갈 것이야. 그리고 400년이 넘도록 4대 만에 그들이 그 종사를 하면서 출애굽에서 나올 것이야 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예언으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부지 중에. 그래서 이 내용의 핵심은 뭐냐면요. 이스라엘 백성, 즉 아브라함의 그 후손들은, 그 자손들은 하나님의 복을 이어가는 자녀로 성장하게 됐거든요. 그 애굽에 들어가서 종사를 하다가 출애굽해서 하나님이 약속한 그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될 것임을 설명하는 거예요. 근데 그 중심에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이 출애굽하는 이 중심에 어떤 게 있죠? 바로 유월절 사건이 있죠. 유월절 사건이 있으므로 말미암아 그 문방에 어린 양의 피를 받은 그 사람들만 살아서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되는 것이고 그들이 출애굽해서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유월절 사건이 바로 십자가 사건으로 대변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들이 출애굽해서 가나안에 들어갈 때 누구의 인도를 받고 들어가는 것입니까? 여호수아. 여호수아 이름의 뜻이 헬라어로 번역하면 어떤 뜻이 된다고요? 예수아로 된다고요. 예수아 헬라어로 예수아가 히브리어로 여호수아로 발음된다고요. 상징하는 거라고요. 모든 것들이 이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땅에서 건짐을 얻고 그들이 가나안 땅, 새하늘 새 땅으로 들어가는 것을 상징하며 그림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그 출애굽한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이와 같은 삶을 살 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아브라함의 그 믿음으로 말미암는 혈통으로 오는 자손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언약의 후손 수많은 묵별로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믿는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를 믿는 자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인크라이스트에서 십자가로 말미암아 예수 안에서 단수로 존재해서 그들이 출애굽 이 땅에 살고 있는 그 세상의 그 권세로부터 출애굽해서 이 땅에서 광야의 삶을 살지만 하나님을 경험하며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하늘과 새 땅의 가나안에 들어가는 그 그림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 바로 구약에 있는 그 사건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18장 18절 19절 한번 볼게요. 제가 열을 내더라도 여러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18장 18, 1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아브라함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아브라함은 절대 강성한 나라가 되지 못했어요. 아브라함은 그런 삶을 살지 못했다. 그냥 한민족의 족장으로 살 뿐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강성한 나라가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뭐죠? 그 후손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의 생애에 그를 통해서 만민이 복을 받는 삶을 살도록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의 삶을 통해서 만민이 복을 얻는 삶을 살지 못했어요. 그의 후손에 대한 얘기인 것입니다. 계속. 그래서 이것은 메시아의 언약에 대한 얘기인 것이죠. 그리고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의 자식과 권속에게 그 후손들에게 여호와의 도를 지켜서 의와 공도를 행하도록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했다고 했는데 저를 보세요 여러분. 여호와의 도, 여호와의 의, 여호와의 공도. 여러분 이걸 어떻게 우리가 행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의로운 삶을 살 수 있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길, 도의 삶을 살 수 있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공도, 하나님의 공의로운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을까요? 무엇으로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요. 그 복음 안에 있는 믿음,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 의를 사는 거고요.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길을 가는 것이고요.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공의로운 도를 행하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이거 밖에 있는 자들은 이것을 아무리 좋은 삶을 살고 아무리 선한 삶을 살고 아무리 착한 삶을 살아도 하나님의 의와는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라고요. 이것은 철저히 메시아의 축복에 대한 예언이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맨 마지막에, 19절 맨 마지막에 내가 그것을 행하게 하려고, 즉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일을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했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으로부터 이제 나오게 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택정하고 그것을 진행하신다라는 것이죠. 자, 창세기 22장 17절 한번 보세요. 창세기 22장 17절 1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오늘 복의 실체가 정확하게 나옵니다. 씨,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다. 이 씨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제라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단수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그 얘기였죠. 그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 같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정확하게 지금 얘기하고 있죠. 지금까지 설명했던 내용을 하나님께서 지금 풀어주고 있는 거예요. 그 씨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수많은 무별인 우리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도, 교회, 이스라엘을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진행되는 것이죠?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단수로 존재함으로 말미암아. 바로 우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뒤에 있는 말씀, 18절에 있는 말씀 이렇게 되어 있죠. 내 씨가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자, 설명드렸습니다. 이것도. 대적 뭐죠? 원수, 그리고 마귀, 사단을 의미한다고요. 그래서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이 성문을 차지한다라는 것은 사단의 세력을 깨뜨리고 그 원수를 깨뜨려서 그것을 점령하는 사건을 얘기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이것이 무슨 사건이라고요? 십자가의 사건이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살펴봤던 창세기 3장 15절에 그 뱀의 머리를 깨뜨린 사건, 그게 바로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는 그 사건과 매치가 되는 것이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18절에 말씀이 있는 거죠.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야. 이해되십니까? 그 씨는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한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누리는 거예요. 그들이 그래서 그 복 가운데 있는 자들이 복을 누리는 것이고 그 복 가운데 없는 그들이 저주받는 자들이라고요. 철저히 이것은 구원과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를 얘기하고 있는 언약의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26장 3절 4절 한번 보세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 이제 이 말이 이해가 되죠. 아, 이게 그냥 한 게 아니라 창세기 3장 15절부터 계속 하나님께서 예언하고 계속 하나님께서 이끌어오신 그 메시아에 대한 그 자손, 그 씨, 그래서 그 씨를 믿는 자들이 천하 만민이 복을 얻고 이 땅 가운데서 그 천하 만민이 그 복의 복을 누리는 것이구나. 그래서 그 언약 밖에 있는 자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씨 밖에 있는 자들은 저주를 받는 것이구나라는 그 언약의 축복, 그 구속사의 과정을 설명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언약의 복을 받는 자들이 유월절의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출애굽하여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으로 들어가듯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는 이 사람들이 그들이 출애굽해서 그들이 이 땅에 광야 같은 삶을 살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만나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하고 때로는 물도 경험하고 그냥 불평불만도 해요. 이스라엘처럼. 그러나 그들은 그 속에서 하나님을 계속 경험한다고요. 그러면서 그들이 이 땅 가운데서 그리스도와 함께 가나안 땅, 새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간 것을 오늘 창세기가 얘기를 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마지막으로 이와 반대되는 개념인 오늘 본문에서 나타나는 이 이삭이 에서에게 해주는 축복은 무엇일까요? 한번 살펴볼게요. 창세기 27장 39절 40절 보세요. 정확히 반대로 설명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소는 땅의 기름짐에서 멀고 내리는 하늘의 이슬에서 멀 것이며 너는 칼을 믿고 생각하겠고 내 아우를 섬길 것이며 내가 매임을 벗을 때는 그 멍에를 내 목에서 떨쳐버리리라. 아까 아들 야곱에게 했던 그 축복과는 정반대의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이 39절에서. 내 주소는 땅의 기름짐에서 멀고 내리는 하늘의 이슬에서 멀 것이며.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그냥 단순히 읽어서 아 에서가 그가 이 땅에서 어떤 그 소출도 경험하지 못하고 그가 가난하게 살고 부루하게 살겠거니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고요. 자 지난번에 살펴봤잖아요. 에서가 부자였어요? 야곱이 부자였어요? 에서가 부자였다고요. 말씀의 뉘앙스로 보면 에서가 이 땅에서 훨씬 잘 살았어요. 여러분 우리 단순히 이 땅에 있는 축복으로 이 말씀을 쳐다보면 우리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은 그런 축복이 아니라고요. 메시아 언약, 영적인 축복을 얘기하는 거예요. 에서는 그러한 그 가나안의 기름짐과 가나안의 이슬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약속의 땅을 경험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40절에 너는 칼을 믿고 생각. 그는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며 사는 것이 아니라 칼을 믿고 사는 거예요.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능력으로. 내 주먹만 믿어, 내 힘만 믿어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이 에서의 후손들이라고요. 그래서 그들은 아우를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은. 그들은 이 땅에서 힘을 가지고 살아가겠지만 결국은 그것은 이 땅에서 실패하는 거라고요. 마지막에 궁극적으로 성공하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그 이삭의 언약 가운데 있는 사람들, 야곱의 언약 가운데 있는 사람들, 궁극적으로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서 이 땅에서 어렵지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왕노릇하는 사람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천국경을 경험하는 사람들, 비록 내가 어렵고 힘들고 괴롭지만 그 속에서 만족감이 있고 기쁨이 있고 웃음을 웃을 수 있는 사람들.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거죠.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거죠. 이런 사람은 세상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왜요? 천국 시민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뒤에 보면 말씀이 있죠. 내가 매임을 벗을 때는 그 멍에를 내 목전에서 떨쳐버리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역사적으로 이 에서의 후손, 에돔 족속들은요. 나중에 다윗에 의해서 점령당합니다. 그들에 의해서 종노릇 하게 돼요. 이스라엘을 섬기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 에돔 족속이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그 매임을 벗을 때, 매임에서 풀릴 때는 그들이 해방되는 것이 아니라 그 목이 떨어져 버리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걸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이 땅 가운데 그 복을 누리지 못하고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그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은 결국엔 이런 삶을 살게 될 것이야 라고 오늘 말씀 가운데 예언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복을 비는 자들, 아브라함에게 그 축복과 함께 있는 자들, 그들이 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브라함의 축복과는 상관없는 자들, 이 에서의 후손들, 에돔 족속들, 하나님 없이 자기 힘으로 그 칼로 믿고 사는 사람들은 이 땅 가운데 저주를 받는 거예요. 성경 그것을 우리 가운데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언약의 축복을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창세기 3장 15절부터 흘러내려오는 이 언약의 축복과 상관이 있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왜 교회에 나오십니까? 자 누차 말씀드리지만 교회에 나와서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나요? 여러분이 교회에 나와서 빌고 있는 소원이 무엇일까요? 에서가 바라고 있는 그 칼의 힘입니까? 이 땅에서 내가 잘되고 이 땅에서 내가 소출이 많고 이 땅에서 내가 이슬이 많아져서 내가 풍요해지는 것이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이에요? 그것은 에서가 그 아버지에게 아버지 내게도 복을 주시옵소서라고 말한 그 행태와 같다고요. 그래서 아버지가 에서에게도 복을 하잖아요. 너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게 될 거야. 네 힘대로 마음껏 살게 될 거야. 네가 뭐 어떻게 똥똥거리고 살게 되지만 그것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이 될 거야. 그러한 복을 누리게 되는 거라고요. 저는 이 땅에 많은 교회에도 이 야곱과 에서가 양분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기도 소리를 통해서 알 수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 기도는 뭐야 될까요? 야곱이 추구하는 그 복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언약과 상관이 있는 복, 예수 그리스도의 자손과 상관이 있는 복, 그 씨와 상관이 있어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 수많은 무별로 존재하면서 하나님의 성도가 되는 복. 그래서 이 땅에서 비록 내가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을 누리면서 참 평안을 얻고 참 만족을 얻고 참 천국을 누리면서 이 땅에서 누렸던 그 천국 삶 그대로 저 안과 저 땅에 가서도 천국을 누리며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들의 삶, 그들이 복된 존재라는 것이죠. 오초차 여러분의 삶이 그러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